동화 한국어 버전 거북이와 독수리.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정글 속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거북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그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았죠. 아름다운 정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연못가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거북이는 새를 부러운 눈으로 보곤 했죠. 새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꼭 하늘을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 세상을 내려다보며 날아다니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까. 구름도 바로 옆에 있으니 언제든 원할 때면 구름 위에서 놀 수 있고. 거북이는 점점 자라면서 더 조바심을 냈습니다. 빨리 하늘 위를 훨훨 날고 싶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근처 나무에 앉아 쉬고 있던 독수리에게 가서 자신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독수리야, 내 친구! 안녕 거북이, 반가워. 말해봐, 왜 오늘은 연못에서 놀지 않고 갑자기 나를 찾아온 거지? 독수리야, 넌 이 정글에서 가장 힘이 센 새가 정말로 맞는 거지? 넌 하늘 높이 날 수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어차피 거북이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 그게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소원이 뭔지 얘기해봐. 네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가 도와줄게. 날고 싶어. 하늘을 높이 날고 싶어. 하늘을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 근데 거북이가 어떻게 날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넌 날개가 없잖아. 그래서 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네가 발톱으로 나를 꼭 잡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 나를 놔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부탁해.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해. 다칠 수도 있어. 걱정 마. 난 괜찮을 거야. 내 말대로 해줄 거지? 부탁을 들어줄 거지? 제발. 알았어. 그렇게 원한다면요. 독수리는 거북이의 말대로 발톱으로 거북이를 꽉 잡고 하늘 위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갔죠. 마침내 하늘을 날고 싶어한 거북이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저기 좀 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구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독수리야, 조금만 더 날아줘. 조금만 더 날다가 나를 놔주면 돼. 그럼 나 혼자 날 수 있을 거야. 잘 들어. 넌 새가 아니라 거북이야. 거북이는 하늘을 날 수 없어. 불가능하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를 놔줘. 날 수 있다니까. 잘 봐. 난 안 다칠 거야. 뒤쪽 보면 되잖아. 독수리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거북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독수리는 조금 더 날다가 거북이를 놔줬습니다. 당연히 거북이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것 봐! 나도 날 수 있어! 정말 최고다! 뭐지? 날 수 없잖아! 나 떨어지고 있어! 독수리야! 도와줘! 떨어질 것 같아! 얼른 잡아줘! 빨리! 거북이가 하늘 높이 올라간 건 독수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거북이는 혼자 날 수 없었고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독수리가 그렇게 충고해줬는데 내가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앞이 아니라 등으로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이 등껍질이 없었다면 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됐겠지. 거북이는 마침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껍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거북이는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북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지? 그럼 요정님, 우리도 꿈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단다. 꿈은 많이 가질수록 좋지만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지. 우린 모두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란다.